제12차 곤충비약 토론회가 10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설계, 시공, 감독을 비롯한 건설, 과학교육 부문의 일꾼들, 제17차 5.21 건축특전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건설의 대본연기를 펼쳐가시는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이민대중 제일주의 건축 창조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와 경험들을 해설하고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과 리런, 건설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는 데서 나서는 리런 실천적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